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염려가 많냐면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 3부 되면 방송실에 올라가서 카메라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쭉 봐요. 보는데 오늘은 청년들이 유난히 대예배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럼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아, 이 친구가 청년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부터 이제 소설을 쓰게 이 친구가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막 이런 소설들을 막 시작하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가 지나가고 나면 무언가가 또 찾아오면 다시 또 염려하고. 그래서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염려를 안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염려는 우리의 일상사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염려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염려 안 하는 그런 친구들,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고비만 좀 넘기면, 아, 그러면 괜찮겠지. 이번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정작 그렇습니까? 이번 문제가 해결되고 이번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산 넘어 산이라고 다른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가 없는 삶은 없구나. 염려 없이는 못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염려해도 돼.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염려를 허락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도 염려해야 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께 맡기면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 그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 제자들을 쭉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시는데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가 실제로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는 이 사람이 염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이고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라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바라기는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에 보면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와 염려와 문제거리를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염려라도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등록금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정말로 기도로 맡겼는데 왜 염려가 남아있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황만 닥치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맡겨드리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디 가운데 뿌리 내리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린 사람은, 이 내면 가운데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느냐? 이것들은 사단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공격들이 어떻게 오느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생성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염려를 다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이렇게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뭐 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염려하는구나. 아, 저 문제 가지고 근심하는구나. 재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성적의 문제, 저 염려를 하는 걸 보고 사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저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얘는 아직은 모르는구나. 마귀도요, 귀신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저 문제 조금만 건드려주면, 저 관계 조금만 흔들어내면 하나님 멀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더욱더 염려거리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염려하면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한다라는 것을 알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한계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너무 크면 괴롭고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담배를 막 피워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염려가 있으면 그것이 설령 내 삶을 뛰어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할 것을 아뢰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했지. 그 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염려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온다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이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염려가 많아서 뭐 하나가 이렇게 오면 그거 가지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크면 사역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실에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게 마음에 금방 풀리면 사역을 할 텐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십시오. 아, 이 염려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기도가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청년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 청년들이 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상처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예배를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전화하다가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자녀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갈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혹시나 혼자 학교 들어갈 때 위험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십시오. 계속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우리 문제를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 염려해.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염려를 하냐면 믿음의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염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음을 성령이 내 양심에 증거하노니. 이 믿음의 끝판왕이었던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혈육 친척들, 자기 친척들, 가족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들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근심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염려를 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지체를 위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지만 열방을 보고 민족을 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 돌아보고 셀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스펙 쌓기 바빠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알바로 내 눈에 보였던 그 사람, 나와 함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가 표준 새번역에는 중보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에 특별히 중보기도는 타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셀원이, 하나님 우리 청년이 예수님을 잘 알다가 지금 떠나가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학교에서 성적 받아보셨나요? 제가 지난 학기에 교회 리모델링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별걸 다 하죠. 아침마다 이제 한 7시, 8시에 현장 사무실에 가서 현장 소장님과 오늘 공정에 대한 일정과 자재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갔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길어지고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수업이 9시부터인데 이 수업을 이제 F를 맞았습니다. 대단하죠. 아,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F가 있고 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적 맞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F 맞으니까 장학금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해가지고 아 하나님 교회에다 F를 맞았는데 어떻게 학자금 대출이 안 됩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적을 매기시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성적을 한번 매기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미래, 나를 위한 기도 A+, 나의 셀을 위한 기도 한 B+, 더 가볼까요?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북녘당과 지하 성도를 위한 기도, 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지금 과락 맞은 사람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 하나님께서는요 전체 영역들을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헬스를 할 때에도 뭐하냐면 오른손만 계속 쓰다 보면 오른쪽 팔은 막 이만해지는데 처음에 운동할 때는 왼쪽을 쓰다 보면 힘이 없으니까 막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오른손이 편하니까 이쪽만 운동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오른팔은 막 이만해지고 왼팔은 요만해지고. 예쁩니까? 어우씨 내 몸 장난 아니야. 막 오른팔은 막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영역들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영역들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누가 건져낼 것일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던 것이 8장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에 가니까 이제 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8장에서는 이제 이 자유함을 얻고 나서는 이제 뭐하냐면 성령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심장이 좀 부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나도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바로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산마다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만 있지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는 뭐가 말랐어요?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개수하신다라고 시편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리병 가운데에 우리가 흘리면서 흘리는 이 눈물을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천사들이 다 받아다가 얼마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쌓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개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 가운데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십니까? 오늘날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현실을 바라보며 불행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믿음이 식어져 있고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있고 말씀은 보지도 않고 영어 성적 내기 바쁘고 전공서적 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런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선배 후배 하나님 지금 나오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루는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하든 말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기는 이 진노 가운데 제외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도성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티끌 같은 나라도 구하겠습니다.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이면 6번이나 기도합니다. 10명이면 그 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죄가 관영하고 쟤는 그냥 전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할 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딱 해요, 안타깨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깨 한쪽씩 메고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제 아닙니다. 야, 나 이만큼 노력했다.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그냥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나 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이거 뜯으면 얼마만큼 변상해달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지붕을 뜯고 기와를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더라. 아멘. 아멘. 중풍병자는 부르짖을 마음 없어요. 예수님께 갈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여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중보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셀 식구들을 살려낼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비의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이렇게 받들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장면이면 기도하는 장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쟁 장면이 중요합니까? 전쟁을 비춰야죠. 성경 어디에도 전쟁에 대해 카메라를 들이내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론이 중보기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모세와 이 훌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는 거죠. 손이 내려가면 전쟁도 지고, 손이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도 승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갔습니다. 뭐까지 가지고 나갔냐면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제사 그 전쟁에 나갔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전쟁 이겼나? 전쟁 졌나?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가운데 가서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보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승전보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 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청년들을 점점 염려거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